얼마 전 평양에서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도로 이어 달리기 30km 달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도로 이어 달리기 경기에는 4.25 체육단 남녀 선수들이 1등을, 30km 달리기 경기 성인급에서는 4.25 체육단 남녀 선수가, 청년급에서는 평양 체육단 남자 선수와 4.25 체육단 여자 선수가 각각 우승했습니다.